사실은 나 다 지운 줄 알았어. 한참 동안 네 생각이 안 나서 우연히 나 친구에게 들었어. 네가 다른 사랑을 시작했단 말 분명 괜찮았는데 잊었다 생각했는데 거짓말처럼 갑자기 눈물이 나. 그럴 리가 혹시 바보처럼 난 너에게 뭘 기대한 거니. 아닐 거야. 그럴 리 없다고. 이제 그만해. 지겹도록 아팠잖아. 그만하자 내 맘. 괜찮냐는 내 친구의 그 말에 난 아닌 척 고개 들어 웃어보지만 그렇게 돌아서서 난 또 아파야 했어. 헤어진 날처럼 또다시 눈물이 나. 그럴 리가 혹시 바보처럼 난 너에게 뭘 기대한 거니. 아닐 거야. 그럴 리 없다고. 이제 그만해. 지겹도록 믿었는데 아직 아닌가 봐. 다 거짓말 사실은 나 아직 못한 말이 있어 널 사랑해.